네, 오늘 제자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라고 나와 있는데, 즉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곧 도착하게 될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어떤 첫 번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식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거듭나고 회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어떤 첫 번째 그 삶의 태도, 그첫 번째 삶의 태도가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냐면 무엇보다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서 이제 첫이라고 하는 게 순서상 첫 번째도 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신약 이후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인품과 능력과 관계없이 그 지위상 탁월하고 우월한 존재이다. 그 지위 자체가. 그래서 그 라틴어로 된 아주 유명한 고어 중에 신, 부모, 스승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인용하면서 그의 그 대교리 문답에서 부모 공경의 어떤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부모가 부모의 그 사랑, 자녀에 대한 어떤 희생과 헌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늘 예외를 찾아요. 예외. 부정적인 예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의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뭐 슈퍼 아저씨라든지 세탁소 아저씨라든지 정말 죄안 짓고 살것 같은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의인인데 죄법 없이도 살 분들인데 라고 이렇게 단정을 져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아저씨를 다 알지 못하죠.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한 주에 두세 번 정도 세탁소에 가는 게 전부예요. 그때 내가 당연히 고객이니까 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거지. 그분의 삶에서 죄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설령 그분의 삶을 24시간 뭐 CCTV로 다 감시해서 죄를 안 지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는 CCTV는 또 없으니까요. 제 얘기의 핵심은 우리의 어떤 그 제한된 그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과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당연히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죠.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보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희생과 헌신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아이를 한이를 키우니까 그렇지만 한이가 지금도 이제 감기로 많이 이렇게 뭐 열도 많이 오르고 또 목도 많이 부어서 고생을 하는데 밤새 엄마가 거의 밤잠을 못 자고 기침을 하면 안아주고 그리고 물을 먹이고 또 약을 먹이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하니까 기억 못 하죠. 당연히 기억 못 해요.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본인이 자녀를 키울 때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어떤 그 애끓는 그 어떤 이런 걱정, 염려, 근심, 소갈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커서도 알 수가 없죠. 커서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의 희생과 헌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하는 어떤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공경해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루터는 설명합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을 포함한 의미이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 겸손하고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고 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이 5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10계명 전체가 그렇죠. 10계명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은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야. 당연히, 내가,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만 지속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중에 있기 전에, 그리고 그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부모가 안중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중에 있을 수 없어요. 반대로 뒤집으면 효자는 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일 수. 그래서 이 5계명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부분에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의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연결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이다. 물론 4계명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4계명은 이첫 번,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마지막 계명이고 5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4계명이나 5계명이나 둘 다. 10계명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어떤 다리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계명을 시작하면서 그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화 인턴 얘기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그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헐리우드의 아주 원로 배우죠. 데브라는 영화에도 나왔고 뭐 이렇게 아주 연기력이 출중한 아카데미상 남우주연 상도 탄 그런 세계적인 배우입니다. 또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앤 해셔웨이라고 하는 이두 여배우가 이 둘이 등장해서 어떤 흥행성과 나름의 작품성을 두루 갖춘 그런 영화이죠. 영화 내용은 그앤 해셔웨이가 연기하는 그 줄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류 회사의 CEO와 그리고 은퇴 후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회사의 인턴으로 그 줄스가 운영하는 회사의 인턴으로 뒤늦게 취업한 70세 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노인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아주 의류회사인데 아주 젊은 사람들의 트렌디한 그 패션 그에 부응하는 그런 의류회사예요. 회사 분위기도 막 회사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아주 자유롭고 분방한 아주 이렇게 세련되고 아주 진짜 그이 어떤 이 젊은이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이 한쪽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좀 싫어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70세 벤의 어떤 이 수많은 삶의 경험과 또 어떤 인품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뿐 아니라 이제 그 CEO 줄수가 겪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어려움의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의 어떤 이런 어우러짐, 조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인턴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영화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뒤에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이미 가구 형태 중에 가장 많은 것이 1인 가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또 급격한 고령화, 또 청년들의 비혼과 만혼,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는 결혼을 아예 늦게 하는 이런 어떤 이 우리의 현실은 오계명 앞에서 엄청난 어떤 이런 갈등, 과연 오계명을 지킬 수 있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죠. 심각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구속수사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반대로 그 이하 세대, 특히 이제 20, 30대 세대는 한80% 이상이 탄핵 이후에 구속까지도 마땅히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한때는 지역 간의 갈등이 이 우리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었다면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갈등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견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견을 보이고 서로를 대단히 못마땅해 합니다. 어른 세대들은 청년들을 향해서 고생을 모른다고 혀를 차고 반대로 청년들은 윗세대를 향해서 꼰대 같다라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사랑교회는 아주 너무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이죠. 이 어르신들과 또 청년들이 또그 중간에 가정셀이 잘 조화를 이룬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랫세대와 윗세대, 젊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이 어떤 이 갈등은 참 굉장히 안타깝게 그 갈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실상 두 세대 모두 지금 2017년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집장만 자녀 교육 자녀들의 결혼 등을 위해 헌신하다가 결국 준비되지 않은 노후 자금의 문제로 노년층의 45%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N포 세대란 말처럼 압축 경제 발전의 부작용의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실제로 실업률이 거의 10%에 달하고 취업을 해도 전체 일자리의 65%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이처럼 가장 큰 짐을 짊어진 이두 세대, 노년층과 청년 세대가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대는 이 현실, 오히려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감싸주어야 될 세대가 오히려 서로를 애기 손가락질을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플로이드라고 하는 20세기에 뭐 아주 대단한 이 족적을 남긴 철학자가 있죠. 세대 간의 갈등이 자신을 낳아준 이들을 미 세대 간의 갈등을 자신이 자신을 낳아준 이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며 치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창조주가 될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갈망한다라고 프로이드는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개인의 이 존재로서 독립하고 자립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노트커 볼프 역시 이 오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폭력들이 발생했다. 부모들은 넷째 계명의 이름으로, 가톨릭에서는 이 5계명이 4계명이니까요. 이름으로 아이들을 구속하고 매질하고 조종했다. 뭐 예를 들어서 삼강오륜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독거노인이 150만 명에 이르고 우리는 잊을만 하면 노인들의 고독사 뉴스를 접합니다. 현재 유럽의 몇개 나라에서는 일정 금액만 내면 합법적인 안락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5계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이브하게 우리 개인의 현실 속에서 5계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인데요.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본문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던 때는 이스라엘의 가정의 형태가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대가족의 형태가 아주 보편화된 시대 속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3대가 함께 살아요. 그 상황 속에서 5계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금처럼 자녀 한둘만의 어떤 책임이 아니고 수많은 자녀들, 그리고 또그 자녀의 자녀들, 3대가 함께 사니까 사실 이 계명의 최초 당사자는 그 중간에 낀 자녀가 있는 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버지의 자녀가 이 계명을. 근데 그 아버지의 자녀는, 그러니까 그 3대에서 그 3대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계명을 생생하게 전수받는 것이죠. 전수받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형태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반면에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이 가정의 형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핵가족이라는 말도 이제는 완전히 옛날 말이 된게 전체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게 1인 가구입니다. 마이크로 패밀리입니다. 마이크로 패밀리. 2016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66만 명인데 이 중에서 1인 가구가 35%이고 2인 가구가 21%, 3인 가구가 18%, 4인 가구가 역시 18%, 5인 세대 이상은 6.7%입니다. 그러니까 5인 세대 이상이어야지 3대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가구 중에 한 가구만 5인 세대. 물론 5인 세대라고 다 3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부모와 자녀 셋이면 5인 세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 5인 세대가 5인 세대 중에 한 절반 정도가 3대가 아니겠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인구 센서스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인 가구가 35%고 5인 세대 5인 이상의 가구가 6.7%라는 점에서 10계명이 주어진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의 가정의 형태가 얼마나 상반되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어린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 아니라 1차적으로 다큰 성인 자녀 혹은 어린 자녀가 있는 자녀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스탠리 하우어스나 노트커 볼프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들먹이면서 복종이나 공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신의 부모에게 3대가 함께 사는 상황에서 공경하는 모습을 삶으로 가르침으로써 어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을 배워가는 것이지 이 계명이 우선시되고 이 계명으로 자녀에게 공경을 강요하는 그런 식의 기계적 논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각 가정들이 3대가 따로 살죠.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고 뭐 저희 가족만 해도 그러잖아요. 자주여 봤자 뭐한 주에 한번 그것도 뭐 교회를 같이 다닐 정도가 돼야지 한 주에 한번 뵙는 거죠. 곧한 주에 한번 봐봤자 식사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2페이지 중간에 배꼽 우리의 존재론적 근거, 배꼽만큼 우리의 존재론적인 근거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5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다. 10계명은 인간이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생명, 그러니까 삶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대요리문답 26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더없이 기뻐하고 반면 모든 악마들은 혼비백산한다. 악마가 언제 제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때 악마들이 제일 혼비백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4장의 예수의 시험과도 일치해요. 예수의 시험은 어찌 본다면 하나님, 그러니까 5계명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예수에게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가를 시험하는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5계명의 시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택을 하셨을 때 사탄은 떠나가죠. 뿐만 아니라 앞에 4계명에서 묘사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다음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예배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스탠리 하우스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배와 윤리는 결국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부모 공경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부모의 지위를 이렇게 높이셨다. 부모를 이 땅에서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깊은 감사가 터져 나온다.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플로이드의 주장과는 달리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이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영양을 공급받으며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의존적이 된다.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생존할 힘이 없는 우리가 부모에게 의지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결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어떤 경지라고 하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독립적이 되라 라고 부추깁니다. 능력은 곧 독립이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도움을 주지도 않는. 결국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의존적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우리 부모는 주께서 오르게 하신 바로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역시 칼빈 역시도 루터처럼 부모의 어떤 그 고유한 지위에 대해서 신적 지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독특한 탁월하고 우월한 지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 중 일부를 우리 부모와 공유하신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우리에게 선명하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특히 이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어떤 그 일반적인 그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 목사님들이 예로 이렇게 드는 것 중, 많은 예로 드는 내용 중에가 가족 이야기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늠할 수 없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칼빈의 주장을 뒤집어 본다면 그들의 명성은 하나님의 명성에 달려 있다.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명성과 권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깎아내린다면 부모 역시 낮아지는 것이다. 더 지나치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어기라고 지시한다면 결코 그들은 공경의 대상이 될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의 명성과 하나님의 명성은 비례하는 것이죠. 비례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존귀와 별개가 된다면 결국 가정과 부모가 우상화될 수밖에 없고 그 가정과 부모 자체가 우상화된 그 환경 속에서는 결국에 약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 여성차별, 가정 속에서 여성차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자녀에 대한 어떤 폭력과 구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 가족, 천국이어야 되는 가족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설 때, 부모의 명성이 하나님의 명성을 넘어설 때 그렇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하신 그 독특한 지위 안에서 부모는 권위와 존귀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의 가치, 3페이지 중간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가 계속 언급하는 대로 현대인들의 최고의 이상은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으며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택권을 지닌 개개인이 되는 것이다. 이거 마틴 루터가 대교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어되지 않는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어떤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택권을 지닌 인간을 이러한 풍조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야만스러운 존경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존재. 당연하죠. 뭐 이렇게 되면 권위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 권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고, 제어할 수 없는 야만이 지배하고, 부끄러움과 그리고 존경심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상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근원적으로 다른 무언가에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5계명은 현대 사회 속에서는 인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가 된다. 뭐 종교 자체가 그렇죠. 현대 사회 속에서는 현대학자들은 오늘날 교회가 가정의 우상화를 부추겼다고 말합니다. 이 5계명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된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해방된 자아의 개념은 다 개개인이 하나의 독립된 자아라고 주장하는 현대의 철학 의 사조의 결과는 뭐냐면 국가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개개인으로 세포분화를 했기 때문에 그 개개인 간에 일어난 갈등과 개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한이 절대화돼야 되죠. 사실 지금 21세기처럼 국가의 이 권한이 이렇게 강했던 시대는 인류 역사에 없어요. 국가 자체가 등장한 게 근대이고. 사실 그전에는 몇개 제국이 있고 나머지는 다 부족들이죠. 그리고 근데 지금은 진짜 국가라고 하는 형태가 아주 선명하고 그 국가의 권한과 어떤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과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막강한 국가와 국가 경제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최소한의 수단을 갖고 있는 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부모 공격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녀의 책임만 있는 것인가? 부모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부모 공격이 먼저인가 자녀 사랑이 먼저인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십계명의 어떤 서론이 출애굽기 1장과 2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십계명의 전제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의 고통과 너의 신음을 들어서 너를 애굽으로부터 구출하고 해방하고 자유와 번영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십계명의 전제라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것의 전제에는 이미 뭐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장 1절 2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부모의 책임이 5계명에 이미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부모는 자녀에게 자유와 해방, 구원과 기쁨, 진리와 깨달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처럼, 부모 역시도 자녀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해방을 줘야 되고, 구원을 줘야 되고, 기쁨을 줘야 되고, 진리와 깨달음을 줘야 된다. 바로 신앙 전승의 제1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 즉, 십계명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대상이 부모이죠, 부모. 부모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며, 이 모든 계명의 요구를 따를 때 비로소 부모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경의 대상으로서의 신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지만 조금 더이 5계명을 적극적으로 10계명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읽는다면, 십계명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지만, 특히 십계명은 누구한테 주어졌냐면 부모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칠계명이잖아요. 칠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 부부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부모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 오계명 역시도 3대 중에 그 가운데 낀 자녀가 있는 자녀에게 주어진, 부모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요. 십계명 전체가. 그래서 이 십계명의 요구를 다할 때, 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그 부모의 지위의 어떤 특권, 그 지위의 탁월함을, 이렇게 탁월함의 어떤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토라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예전에 이제 설교 때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처럼 이 계명은 부모된 어른들에게 그 부모가 그들을 책임졌듯이, 그들이 책임져야 할 자녀들을 양육하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는 물론 아퀴나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정의 형태와 어떤 그에 따른 역할들이 달라졌죠. 교육은 학교에서, 안전은 경찰이, 신앙은 교회에게. 좀 국가가, 우리의 사회 조직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었어요. 예전에는 가정 안에서 다 이루어졌죠. 가정 안에서. 왜 가족이 많았습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가족이 직장이고, 가족이 군대고, 가족이 학교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방대해지면서, 경찰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학교가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교회가 우리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그러니까 다 분화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뭐 사실 톡 까놓고 보면은 그냥 용돈 주는 존재로, 돈 주는 존재로만 전락이 된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지만, 지금도 대부분 예배를 부모에게 배우기보다는 목사나 자신을 전도한 이들에게 배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부모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보살핀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의지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리고 진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 계명은 부모들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선물과 책임이라는 이 연결망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명령일 뿐 아니라 동시에 첫 번째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숭고하고 영예로운 소명이다. 부모 자체가 뭐 제가 저는 목사기도 하고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소명은 부모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우리는 더 지혜롭고 더 유능하고 여기서 유능하다는 것은 부모됨에서를 말합니다. 부모됨에서. 단순히 그냥 월급을 많이 받아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부모됨에 있어서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부모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어떤 자질들, 그 인격과 성품을 가르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치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치고 꿈과 비전을 가르치는 그런 영예로운 소명, 가장 영예로운 소명은 바로 부모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4페이지 아래 4계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4계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4계명과 그 신앙 공동체, 이게 5계명이죠. 이게 스탠리 하우어스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노트커볼프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5계명. 그러니까 성도와 5계명, 교회와 5계명, 국가와 5계명 이런 차원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과 자녀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삶과 대화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오는지 손수 본을 보임으로써 신실하게 우리를 섬기는 최초의 제사장이 된다. 마틴 루터가 부모를 신의 대리자라고 칭했다면 스탠리 하우어스는 부모는 최초의 제사장이다. 오늘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신앙을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지만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의 장은 가정이고 신앙의 교사는 부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일상을 공유하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소명을 감당할 때에야 우리는 부모가 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보다 충실하게 돌볼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또 이 사회적 관계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처럼 부모는 우리가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부모는 우리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존재이다. 나이가 들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장성한 자녀는 연로한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조정해야 되는 기회를, 이게 뭐 기회일 수도 있고 일단 그런 상황을 막 극들이게 되죠.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던 우리가 거꾸로 그들을 보살피게 된다. 유아 시절 기저귀를 갈아주었던 부모에게 어떠한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았던, 못했던 거죠 사실. 알지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뒤처리를 해드리면서 뒤늦게나마 고마움을 전하게 된다. 고령화 시대 5계명은 단지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우셨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조금씩 노화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되었고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화는 영광스럽다. 뭐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연결해서 읽어보면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연동해서. 그렇죠? 늙음은 영광입니다. 늙음은.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죠. 잠언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5페이지 중간에 그리고 이 영광은 이 노화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처를 국가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물론 국가의 역할은 지금보다 분명히 증대되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원적이고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요양원 시설에 시설 비용을 내준다든지 또는 뭐 재가 도우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수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정서적인 돌봄, 인간적 유대가 필요한 것이죠. 유아기는 5년, 6년이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10년 정도를 아프다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십계명이 주어진 당시의 대가족 형태에서 노부모를 봉양하는 나머지 가족들이 상당히 많죠. 10명 이상의 가족들이 노부모를 봉양을 합니다. 모시는, 돌보는데 이 형태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수도원에 가면 젊은 사제도 있고 노사제도 있습니다. 노사제가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진짜 스스로 이 배변을 할수 없을 때 젊은 사제들이 그 배변을 갈아주죠. 그러면서 이 노사제를 공경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젊은 사제가 조금씩 노사제가 돼 가면서 노사제가 되었을 때또 다른 젊은 사제가 그를 돌보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 가정의 형태가 지금 남아 있는 곳은 거의 수도원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일반 사회에서는 정말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특별히 이 부모 공경의 의미를 노트커볼프는 노부모를 돌보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노부모를 봉양하는 의무를 소수의 가족 또는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 1번 요 내용은 좀 뒤에서 있으니까요. 아, 5페이지 아래서 6번째 줄에 그렇게 우리는 삶의 자유를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노부모를 모시는 이들의 가치와 영예를 드높여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존경해야 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부끄러움도 없고 존경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애써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이런 부족함이 탄로 날까봐 뭐든지 냉소적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근데 노부모를 모시는 이들, 그들의 삶의 엄청난 희생과 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와 영예를 인정해 줘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라고 하는 복, 뭐 당시 사회에서 장수의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중세 시대 때는 평균 연령이 45세였다 그래요. 45세면 이빨이 다 빠졌다고 합니다. 뭐 지금처럼 치약도 없으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노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치매에도 걸리지 않은 노부모를 오랜 세월 요양원에 맡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노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픔과 아쉬움보다는 아쉬움, 죄송함보다는 그 장례식의 분위기는 굉장히 시원한 분위기가 있어요. 요즘에 장례식 자체에 눈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고령화는 우리 시대 저출산과 함께 최고의 문제가 되었고, 하지만 잘 뒤집어 보시면은 고령화라고 하는 게 성경이 약속한 복이잖아요. 그렇죠? 고령화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 오계명을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이 바로 고령화예요. 그러니까 복이 실현된 건데 성경이 약속하는 복이 복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질서와 어긋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부모, 아버지를 모시고 사시는 유채옥 간사님의 부모님,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깊은 존경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얼마 전에 신일고등학교를 은퇴한 예전의 교목실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은퇴 목회자입니다. 70세가 넘었어요. 아주 뭐 출중한 학력. 그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안명호 선교사님의 후배인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명문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뭐 지금도 히브리어 성경을 강독할 만큼 아주 탁월한 지성,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목회자, 예, 소박하고, 전형적이라는 건 부정적인 전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전형적인, 소박하고 한결같은 인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긴 시간을 어려운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뭐,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고 사시고, 그 노모에게 안방을 내드리고, 자신은 지금도 마루 쇼파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 아내는 쇼파 아래서, 사모님은 쇼파 아래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초라한 은퇴 목회자의 모습일지 몰라도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눈물이 핑 돌았고, 그 모습이 존경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말로 하는 백편의 설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한 편의 설교가 더 능력 있다는 오래된 설교의 고언이 떠오르는 순간이었고, 내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는가? 뭐 일반적으로 목사 하면은 다 야망이 있잖아요. 뭐큰 교회 목사, 이름난 목사, 사람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아니라 십계명이라도 잘 실천하는 목사가 되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이고도 소박한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오계명과 신앙 공동체라고 본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범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교부, father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에서의 부모는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오늘날의 그 진정한 가정의 형태를 수도원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어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가정의 그이참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한다. 교회만큼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어떤 세대 간의 조화, 어른들이 청년들을 이해하고 청년들은 어르신을 존경하는 그러한 최후의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어린아이나 새로운 형제자매가 세례를 받을 때 교회 전체가 세례받은 이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며 책임의식을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친자식이 있건 없건 세례를 통해 탄생한 자녀들을 돌보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이들이 생물학적인 가족의 범주와 한계에서 벗어나 가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매우 관대하고 매우 진실한 단 하나의 가정인 교회로 입양된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러한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가족의 형태가 사라져 부모 공경의 신뢰를 볼수 없게 된 오늘날, 여러 세대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교회의 역할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각 세대의 역할과 세대 간의 상호관계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 세대를 걸친 가족들이 한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아주 좋은 어떤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추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역시 가족의 정서를 반영해야 된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교회가 어머니다. 교부들이 한 얘기입니다. 교회에는 모성애가 있어야 된다. 목회자의 신앙과 인품은 부모 공경과 또한 자녀 양육에서의 생생한 모델이 돼야 되죠. 교회에서 배우는 목회자에 대한 순종은 부모님께 대한 자신의 평소의 태도를 성찰하는 거울이 되어서 무너진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 가야 된다. 우리가 목사님한테는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저에게 정말 잘해 주시거든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마지막으로 5계명과 국가입니다. 10계명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이죠.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10계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읽어야 되고, 어떤 국가적인 관점에서 10계명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5계명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관점으로 5계명을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 고령화는 굉장히 축복이죠. 장수가 복이죠. 인류에게 가장 궁극적인 어떤 과제는 무병장수예요. 뭐 예전에 진시황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생명에 대한 어떤 이 갈망과 집착이 있으니까요. 고령화는 복인데 문제는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절대 수명은 증가했지만 증가한 수명의 대부분을 질병으로 고통 속에 지내게 되죠. 저출산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녀와 후손들에게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오죽하면 돈과 효도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논문까지 나옵니까? 아래 그 주석 2번에 보니까 숭실대 정재기 교수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접촉 빈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단히 높다. 상관관계가. 조사 대상국인 세계 27개국 가운데 한국인이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경향이 가장 뚜렷하다. 이것도 1등이에요. 우리 다 1등이잖아요. 얼마 전에 대기 미세먼지도 2등, 인도 뉴델리에서 2등을 하고, 뭐 자살률도 1위고, 그리고 근로시간도 멕시코 다음으로 2위고, 뭐, 그쵸? 안 좋은 거는 다 1등인데, 이것도 1등이에요. 돈과 효도의 상관관계에서 부모가 가난할수록 부모를 찾는 자녀들의 발길이 뜸한 것도 OECD 국가 중에 1위다. 놀라운 거는 효도라고 하는 가치가 거의 없는 서구 사회,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인들이 부모의 소득과 접촉 횟수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이 풍습과 문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효를 중시하는 문화였죠. 하지만 뭐 불과 이 개화된 이제 100년 만에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효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불효 국가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고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고령화의 문턱을 넘어섰고, 장수는 쉽지만 무병장수는 어렵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95%가 병원을 빈번하게 드나들고, 전체 의료비 지출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지금은 39%, 전체의 40%를 고령, 65세 이상이 사용하고 있어요. 의료비 지출에. 고령자 한 사람의 평균 의료 비용 지출이 연 90만 8천 원이라는 겁니다. 불행히도 지금 대한민국의 자녀 세대가 처해 있는 환경도 어둡다라고 하는 거죠. 청년 실업률이 94.4%. 초혼 연령도 20년 전에 28세에서 32세로 증가했고, 본인이 늙어서 노부모가 됐을 때 자신을 돌봐줄 자녀가 없어요. 1.21명입니다. 자녀 출산이 평균적으로 OECD 꼴찌죠, 역시.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취업, 결혼, 출생과 같은 생애 주기별 임무를 건너뛴 채 노부모 간병이라는 후순위 과제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얘기, 유모차보다 휠체어를 먼저 끄는 세대. 뭐 이렇게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수가 되거나 불효자가 되거나. 요양원 입소가 노부모 병을 앓고 있는 노부모를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이에요. 사실 자녀 한 명이, 결혼하지 않은 자녀 한 명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액수이죠. 기초수급자에게는 시설 비용이 전액 면제가 되어서 스스로 직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도 쓰지 못하는 투명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쩐 면에서 부정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하더라도 간병인들이 일과 간병을 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회이죠. 육아휴직도 어려운 마당에 간병휴직을 요구한다는 것은,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간병휴직제를 시행했고, 간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재택근무라든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2년에 와서야 가족 돌봄 휴직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회사에게 강제력도 없고 무급 휴직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요. 어느 누구도 이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는 비극을 낳죠. 일본에서만 한해 268명이 이 개호, 간병 피로로 자살하고, 1998년부터 10년 사이에 이 개호 살인 사건, 이 간병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350건 이상, 배우자라든지 자녀가 부모나 자신의 배우자를 죽이는 일이 350건 이상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볼까요? 마지막 페이지. 에서 제일 위에 줄에 2014년 노년기 가족 돌봄의 위기와 지원 방안 연구를 진행한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최인희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돌봄 노동을 평가절하 하고, 당연히 가족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족을 돌보는 이들에 대한 이 사회의 어떤 존경, 영예,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들이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 연구원은 고령화 시대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노인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얼마나 지우고 또 사회는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아주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더 추가 한다면은, 4계명과 5계명을 좀 연결지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왜 부모 공경 계명만 있고 자녀 사랑 계명은 없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죠. 물론 그거에 대한 답은 내렸지만, 실제로 자녀 사랑에 대한 내용이 어떤 이런 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 10계명의 서론에만 이게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저는 4계명 안식일 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딸이나, 그렇죠? 라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아들이나 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 일해야죠. 다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4계명 안에서 양육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신의 수고를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불만이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고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의 결과를 우리 세대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가 그들이 겪었던 고생을 똑같이 겪을 필요도 없고, 마치 시집살이를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도 안 되고, 또한 지난날과 다른 현실의 어려움이 젊은이들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도 알아줘야 됩니다. 절대적인 측면에서 하루 세끼잘 먹고 옷도 많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대적인 측면에서 50년 전에 그들이 겪으셨던 어려움과 지금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또 새로운 양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모든 것을 잘한 것은 또한 아니죠. 그들이 남겨놓은 좋은 유산이 있는 반면에 과거 세대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물려졌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모두를 끌어안고 이 좋은 유산과 부작용을 끌어안고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후손들을 격려해줘야 된다. 이와 같은 어떤 안식의 철학, 안식의 자녀에게 안식을 주는 이 양육의 철학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4계명이 전제될 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더욱더 그 의미가 빛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5계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